자, 안녕하세요. 너무너무너무 더운 날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걸 생각하니 더위를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옛날에 친구 없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친구 없는 한 친구, 네. MC국이. 네, 그 MC국. 소년은 네,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정말 싫어했어요. 아, 네, 그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진심을 내서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그 소년은 한 명 한 명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 많은 친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소년은 진심으로 인해 소년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사람에게 대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3시에 하지만 원래는 격주 일요일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방송하는 마이리틀 스테이지 마리스 라디오, 우리 동네 소식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의 관심사를 서로 나누고 하나 되는 동네가 되길 바라며 라디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저희 소개를 잠깐 해볼게요. 저희 MC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마리스 라디오의 진행을 맡게 된 언어의 마술사 MC 수호. 네, 부드러운 직관력 MC 꾸기고요. 네, 아름다운 미선자 MC 근희입니다. 여러가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웃음과 우리 동네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즐거운 동네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마리스 라디오 4부 순서로 되어있는데 소개를 한번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몹쓸 투표입니다. 몹쓸 투표. 네, 2부는 투표.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리고 3부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 4시 반까지예요. 자, 4부는 전설의 레전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1부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요, 몹쓸 투표인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고민할 때 많잖아요. 짜장이랑 짬뽕. 자, 우리 짜장 짬뽕으로 한번 같이 이구동성 게임 한번 해볼게요. 자, 짜장 짬뽕 고민하네? 그럼 넌 아 그래? 그럼 미안해. 야, 역시 신세대예요. 치킨이랑 양념치킨. 치킨 양념치킨은? 프라이드 양념은? 반반치킨. 반반 먹어? 아무튼 자, 이런 고민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아이돌을 두고 투표해보고 분석해보고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좀 더 보잘것없고 고민해보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몹쓸 투표 진행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려요. 저희 호박골 미니언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투표도 바라고 사연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사연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팡팡 터지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럭셔리 공영방송 마리스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쓸데없는 투표, 몹쓸 투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그럼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수호 씨, 오늘의 질문이 뭐죠? 이런 투표 어떨까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는 누구일까요? 엑소 대 방탄소년단 그리고 트와이스 대 여자친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C 국민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방탄소년과 엑소를 두고 네. 판단할 때는 저는, 남자 아이돌 네, 저는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더 좋아요. 방탄소년단이? 네. 친구는 누가 더 좋아요? 엑소 대 방탄소년단. 방탄. 자, 그럼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소가 좋은 사람 손. 방탄소년단이 좋은 사람 손. 오, 잡다. 잘 모르는 친구 있고. 오, 방탄소년단. 제가 이분들을 네, 제 엑소 편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엑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엑소. 네, 일단 엑소 네. 프로필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네네네. 네, 엑소 2012년 4월 8일에 데뷔를 했어요. 앨범 4월 마마로 8일에 데뷔를 하셨고, 네, 앨범 마마라는 것으로 네. 데뷔를 했고요. 네. 네, 12인조 보이그룹이에요.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요. SM 소속이죠. 아, 대형 네. 기획사 소속이죠. 대형 기획사 소속이고 네. 엑소가 대단한 게 팬클럽의 회원 수가 네. 해외까지 합쳐서 370만 명이에요. 370만 명이래. 370만 명.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관심 없지? 우리 방탄소년단이 더 인기 많지. 그렇지? 사실 자. 엑소는 한물 갔어요. 그렇죠? 방탄소년단이 방탄소년단의 한번 프로필 한번 자, 읽어보도록 일단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친구는 우리 엑소를 지금 편을 들고 있고 저는 방탄소년단을 편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서 엑소를 무너뜨려 봅시다. 한번. 네. 우리 한번 방탄소년단이 그래요? 얼마나 엑소보다 나은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엑소 방금 얘기했는데 우리 엑소 친구들이 사람이 많다고 했어. 네. 많고 인기도 많지. 근데 네. 생각해봐. 우리 방탄소년단은 인원이 조금 적지만 인기 못지 않아요. 몇 명이죠? 인원이 팬수가 20만? 20만 원이면 팬수가 20만이라는데 지금 네. 그건 잘못된 그 정보 같아.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여기 방탄소년단이 좋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보면은 지금 자 뭐... 그러면 방탄소년단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친구한테 한번 인터뷰를 해볼게요. 방탄소년단 왜 좋아요? 그치. 아 엑소보단 나아요. 엑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엑소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엑소 팬클럽 봉이래요. 네. 그쵸. 오 예스. 아하. 예스. 어. 엑소. 엑소 거 줄게. 자 가져가. 이거 엑소 그 협찬하는 거래. 엑소 거래. 엑소가 장난척을 너무 많이 하지. 그치. 자 아, 방탄소년단 또 아까 누구 있었지? 손 들었던지. 방탄소년단 왜 좋아요? 잘생겨서? 아, 엑소도 잘생겼잖아요. 아니야 방탄소년 더 잘생겼고. 엑소도 잘생겼는데 방탄소년단. 에? 방탄소년단 왜 좋아요? 친구가 좋아. 여 여자 친구? 우리 아유 우리가 있네. 우리 야 방탄소년단이 근데 사실 엑소를 우리 문화의 집에서 한번 결정해봤을 때 발랐어요 사실. 네 여기 투표를 자, 한번 결과 투표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엑소 대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대 엑소였는데 방 아닌데? 방탄소년단이 80표가 넘어갔고요. 엑소는 한 40표 정도도 안 돼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투표했을 때 이겼어요. 한번 엑소가 한번 변론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엑소. 자, 봐봐요. 엑소. 네네. 엑소도 잘 생겼죠, 여러분? 엑소 딱 보면 잘 생겼죠, 그죠? 몰라요. 아 몰라요? 몰라요. 네? 키가 작아요? 오, 이럴 줄 몰랐네. 엑소가 키가 작아요? 엑소가 키가 작 아닐걸요?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지, 나 그치? 방탄소년단이 더 나은 거지, 그치? 야 MC국이 이거 왜 MC국이 그러다가 이거 팟캐스트에 올릴 건데 괜찮아? 자 일어나라 370만! 야 370만 일어나렴. 원래 우리가 연습을 할 때 네. 엑소가 더 인기 많다고 했거든. 근데 엑소가 이런 게 있잖아. 토레스 사건 알아요? 그게 뭐죠? 엑소 팬 아니, 엑소의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제 아, 토레스라는 네, 축구 선수를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피파 해봤어요? 피파 해보면 토레스라는 선수가 되게 좋게 나오는데 그 선수를 되게 좋아했는데 팬들이 너무 열성적이어가지고 정말 멋있는 게 토레스한테 직접 편지를 쓴 거예요. 직접. 그래서 토레스가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직접 사인을 해가지고 사인을 해서 그 첼시 유니폼에다 사인을 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엑소 팬들의 정성을 생각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때 MC국이 조만간 죽을지 않을까. 네, 370만에 깔려 죽지. 370만에 깔려 죽지. 여기는 우리 방탄소년단의 네. 친구들이 많으니까 너무 좀 두렵지 않아요? 그렇지? 야, 날 도와줄 거지 친구들. 엑소 팬들이 왔어요. 그래서 MC국이 공격해요. 방탄소년단 도와줘. 좋아하는 친구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370만이 도와줘. 의리 이거 가져가세요. 370만 고개 흔들었잖아. 아니야 절레절레 했어요. 아 얘가 얘라고 했어요. 넌 진짜 너 와, 진짜 의리다 진짜. 이름 뭐야 친구? 너 신우 악수 한번 하자. 악수 한번. 신우 아까 4학년이랬나요? 5학년이야. 12살. 크, 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엑소 대 방탄소년단 지금 다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냥 방탄소년단이 이겼다고 하고 그럼 여기 남자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걸그룹으로 넘어가 보도록 걸그룹으로 하겠습니다. 걸그룹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걸그룹. 자 여자친구 아 벌써부터 좋아해요. 벌써부터 자, 좋아해요. 웃습니다. 시작해보세요. 벌써부터 처음, 좋아해. 처음으로 웃기 시작했어요. 자 트와이스 대 여자친구. 여자친구 대 트와이스. 한번 여러분 트와이스 여자친구 몰라? 샤샤샤 몰라요? 샤샤샤? 우아하게 만들어줘 이거 몰라? 안 봐요. 자 그럼 일단 여기 아는 친구들로서 거수 한번 투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와이스가 좋다. 샤샤샤. 네, 아 샤샤샤. 트와이스. 역시 트와이스. 아니야 들어봐. 자 좋았어요. 다 내려주시고요. 자 여자친구가 좋다 손.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 없어요 오늘부터 자, 우리는 이게 현실이며 기도하는 이거 몰라? 알긴 알죠. 자 여자친구도 이제 한 번 갔다 이거죠. 별로 안 좋나 봐요. 자 그럼 여자친구에 대한 프로필을 우리 여자친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죠. 네. 자 여자친구는 네. 여자친구는 일단은 저희가 보면은 상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2016년 제28회 한국 PD 대상 출연자상 제5회 가온차상 K-POP 어도 올해의 신인상 제30회 골든디스크 시상 등 지성윤 신인상 서울가요대 신인상 여자 신인상 발음을 똑바로 해주셔야 돼요?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은 신인상을 얻었어. 근데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대단한 거는 그 있죠 원더걸스 알죠 여러분? 몰라요? 원더걸스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긴 한데 저희 세대니까요. 원더걸스가 조금 되게 그래도 네. 오래됐고 되게 유명한 얘네가 그렇죠. 그룹인데 네 이번에 여자친구가 원더걸스를 제꼈어요. 뮤직뱅크에서 걔를 눌러버리고 1대1 승부에서 누르고 얘네가 지금 뮤직뱅크 4관왕에 올랐대요. 아니에요, 그거 트와이스 없어서 그래요. 아, 트와이스가 잘 쉬어. 트와이스가 있었으면은 트와이스가 이겼으면은 1위도 못 올라가. 트와이스가 있었으면은 안 됐던 건가? 왜, 안 돼요, 안 돼. 자, 괜찮아요? 그럼 제가 한번 트와이스에 대한 프로필을 한번 요즘에 핫한 한번, 트와이스. 네, 핫한 트와이스죠. 네. 네. 2015년 10월 20일에 데뷔를 했어요. 10월 20일에 우아하게라는 우아하게로. 네. 이 걸그룹의 소녀들은 엠넷에서 하는 그 16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9명이에요. 총 16명 중에 9명이 선발이 돼서 만들어진 걸그룹이에요. 자, 어쨌든 박진영 씨가 기른 제자인 거죠. 그죠? 트와이스는 박진영이 이제 직접 프로듀스한 네. 걸그룹이에요. 굉장히 네네. 지금 그 우아하게라는 곡하고 치얼업이라는 곡 다들 아시죠? 치얼업. 치얼업. 샤샤샤 막 하고 네. 샤샤샤. 네. 네. 그런 곡들을 지금 활동하고 있고 활동을 지금 접긴 했는데 잠깐 쉬는 중이긴 한데 네네. 그래도 아직도 활발하게 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여전히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 트와이스. 역시 걸그룹은 트와이스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미리 투표한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hut up? Shut up은 누가 불렀어요?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up. Shut up은 닥쳐 이거고요. 아, 네, shut up이라고 그러는 줄 알고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야 돼요? 그치, 싫대, 싫대. 야, 싫대. 치얼업이 싫어요? 싫어요? 샤럽 같으니까, 그치, 그치. 아이, 샤럽 같으니까 싫구나. 자, 아무튼 저희가 미리 투표한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사전 투표했던 결과는 트와이스가 56표 대 여자친구가 23표로 트와이스가 이겼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야, 근데 들어보니까 네. 조금 별론 것 같지만 샤럽하고 야, 여자친구 표현할 사람 손 들어봐. 아니, 치얼업이라니까요. 샤럽 하지 말아요. 샤럽 베이비 이거 별로 같지. 야, 여자친구 표현할 사람. 네. 여자친구 좋아. 야, 여자친구 자 드러나 여자친구. 아니에요. 트와이스. 여자친구로 바꿀 거예요? 바꿔. 야, 여자친구. 자, 그러면 한번 여자친구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예, 여자친구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네. 자, 우리 인기 차트에 있는 나 그리고 너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의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지금 인기 차트 계속 1위였는데 여자친구가 네. 너 그리고 나가 지금 2위인 곡 들어봐. 노래가 좋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야, 여자친구 편이 돼 어때죠? 신나지, 신나지? 어, 내 표정. 나비처럼 나빌래. 여자친구, 야, 괜찮은데. 느낌 오지, 여자친구. 여자친구. 여자친구 여자친구 막상 들어보니까 별로죠? 네, 되게 별로죠. 아,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맛보기로 치얼업 한 소절 뭐 이렇게 들어볼까요? 치얼업도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네. 트와이스 노래도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얼마나 더 괜찮은 건지. 더 별로일 거야. 더 별로야. 그치, 욕 들어간 거 같고. 그치, 별로지. 아하. 어때요? 좋아요? 아. 별로예요? 좀만 더 들어볼게요. 힘 빠지지. 그치, 아깝게 전화지. 이게 더 좋지 않아요? 샤샤샤. 자, 한번 여기까지 들겠습니다. 자. 아, 왜 빨리 끊어요? 왜 그렇게 빨리 끊어요? 아, 별로 안 아까 많이 들었어. 근데 진짜 Shut up baby, Shut up baby 이런 것 같긴 하다, 그죠? Shut up baby. 자, 친구들 네. 아까 여자친구 곡이랑 네. 지금 방금 트와이스 곡 듣고 네. 어떤 게 더 좋을지 한번 개인적인 투표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 자, 손도 안 줘요. 여기까지 듣게요. 그래. 그냥 갈게요. 자, 여자친구가 좋아졌다. 손. 아, 한 분이 생겼습니다. 한 분이 생겼어요. 첫 번째고. 어, 여자친구. 오, 여자. 오케이. 오, 예, 예, 여자친구. 얘들아, 얘들아, 이러면 안 돼. 여자친구 안 돼, 안 돼, 안 돼. 얘들아. 얘들아, 안 돼. 네 명으로 늘었어. 빵명에서. 자, 그러면 자, 손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 네. 일단 아,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자, 트와이스가 여전히 난 트와이스가 좋다. 트와이스 손. 트와이스 세 명. 트와이스. 자, 손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명 들었나요? 트와이스 도와주지 마. 개인적인 트와이스. 자, 손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둘 다 여전히 별로다. 손. 아, 진짜 뭐야.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선 4대3으로 여자친구가 제낀 것 같죠? 이야, 여자친구. 와,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사전에 그 청소년 문화의 집에 오가는 친구들이 오는 친구들이 많이 이제 사연을 보내줬어요. 그쵸? 네, 많은 사연을 보내줬어요. 네, 많은 사연. 네. 그 친구들이 어떤 가수들을 좋아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먼저 읽을게요. 아, 네. 조세관. 자, 엑소를 추천했어요. 그쵸? 엑소죠. 엑소를 추천했습니다. 그 자, 친구가 여기 안 와서 엑소가 별말이 없어요. 근데 블락비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엑소를 추천한 것 같아요.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백지혜. 어, 네. 지혜 알아요? 어, 지혜 알아요? 어, 동갑이네. 아,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랑 제보가 있는데? 여자친구랑 제보가 있어요. 사겨요? 아, 사귀는 네, 건 아니구나. 네. 자, 네. 지혜가 좋아하는 가수 알려드릴게요. 네, 엑소예요. 엑소의 으르렁을 엑소를 좋아하는데. 네, 엑소를 좋아하는데. 으르렁. 네. 엑소 노래 틀어주세요. 엑소 좋아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제 거 해볼게요. 방탄소년 거 나왔습니다. 이가원 친구인데요. 알아요? 방탄팬. 방탄과 아무거나라고 했는데 우리 경서가 너무 이뻐요. 유유 아, 하트. 방탄의 경서. 저는 신용민 씨. 하트 엑소. 역시 별말 엑소죠. 없습니다. 엑소예요. 하트 엑소. 엑소는 별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 엑소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윤두희 양인 것 같아요. 32세라고 적혀 있네요. 윤두희 님. 네. 엑소의 으르렁을 또 신청곡으로 써주셨어요. 으르렁이 별로지? 야, 별로지? 네, 노래 아, 선생님이시구나. 노래 제목이 으르렁 별로라고 네. 좋아서 신청했어요. 네. 엑소의 으르렁. 네. 야, 우리 그럼 한번 엑소의 으르렁 한번 듣고 올까요? 아니요. 아, 별로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선생님이 직접 추천해주셨으니까 네, 으르렁을 네. 으르렁을 틀어드리고 싶은데 틀어드릴 수가 없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발이 심하네요. 방탄 게 하나 더 있어요. 방탄 거 박하은 친구고요.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이거에서 사연 불타오르네 알아요? 남친이 알아요? 남친이 놀려요. 그래. 남자친구 알아요? 이분? 아니 불타오르네 되게 좋아. 그죠? 그렇죠. 남친 불타오르네 돼지라고 놀린대요. 그래? 얼마? 어떡할까? 한번 보고 싶네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냥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좋아하는 네, 마음이구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동체, 동체라고 알아요? 한 살 많아. 한 살 많아요. 6학년. 6학년. 동체형. 아, 알아요? 자, 동체형. 동체형이 사연을 넣었어요. 누구 했을까요? 엑소. 오, 어떻게 알았어요? 노래는 뭘까요? 땡. 나도 최신에 모르는... 나온 노래예요. 최신 나온 노래. 저도 잘 모르는 노래예요. 누가 날렸어요? 오, 몬스터 정답. 정답이에요. 듣고 싶은 동채 형이 몬스터 노래 듣고 싶다니까 마주치면 몬스터 노래 한번 불러주고 그래. 그래 싫자. 그래. 그러지 말자. 네, 그럴 것 같아. 우리 그러는 건 아니야. 그치? 네, 그죠. 네, 그러는 건 아니야. 김예은 양이에요. 김예은 양 저번에도 예. 써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랬나? 네. 트와이스의 우아하게 아니면 치얼업 이렇게 철업. 네. 우아하게 신청곡으로 써주셨고요. 사연 아, 너무 주제는 마음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예은이 누나 알아요? 예은 누나 알아요? 예은 누나? 예은 누나 엄마 아빠 사랑한대. 와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 좋았어. 착하다 너네. 좋았어. 아주 여자친구 우리 여자친구 편에 써준 사연입니다. 네. 조세환 친구 있어? 초딩 6학년? 없습니다. 여자친구 하트. 저도 박예은 양 4학년이고요. 트와이스 너무 예쁘고 춤을 잘 춰요. 언니들이랑 사진 찍고 사인 받고 싶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엄청난 팬이네요. 자, 그럼 한번 엑소 노래 중에 하나 듣고 올까요? 엑소 노래 한번 엑소 사연이 많아서 자 이번에 나오는 노래가 무엇인지 맞춰보면 우리가 선물을 드리도록 네, 엑소 하겠습니다. 엑소 노래를 딱 틀어줬는데 이게 뭔지 안다 라고 하면 자 그럼 하면은, 이걸 드릴게요. 네. 뭐예요? 이거 호루라기야. 호루라기 신기하지? 자 한번 이걸 야광이에요. 야광이에요.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정답! 뭐야? 정? 아니에요 으르렁 몬스터 정답입니다 정답 야 알았어 이제 노래 게임은 안 할게 노래 게임 안 해야 되겠다 한번 애프터 노래 한번 잠깐 들어보고 오자 자 그럼 한번 계속해서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엑소 대 방탕소년단 그쵸? 그쵸? 누가 이겼지? 방탄소년단 엑소가 이겼죠? 여러분 방탄이 이겼잖아 방탄이 이겼잖아 야, 어떻게 방탄이 이겼어 엑소입니다 방탄이 이겼잖아 야, 엑소입니다 여러분 여자친구가 이겼잖아 어떻게 여러분 자, 엑소입니다 여자친구 대 트와이스 트와이스 대 여자친구 누가 이겼죠? 트와이스 그저 트와이스죠 여자친구 우리 아까 내 표 나왔잖아요 우리. 그래 여기 현장에서는 여자친구가 다시 제기긴 했는데 아무튼 그 원래로는 그 친구들이 이겼죠 그쵸? 그쵸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방탄소년단이 엑소보다 그쵸? 그쵸? 네 트와이스가 여자친구보다 더 남친 여친으로 혹은 우리가 더 좋아하는 우리 맞아요. 문화촌에 있는 청소년들이 더 좋아하는 아이돌로 선정되었다는 걸 인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부 순서는 이렇게 끝났고요 우리 다음 주제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주제는 우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다음 우리 라디오 주제 1부 다음 주제는 우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여름 음식 네 수박 수박 아이스크림 뭐. 야, 뭐가 있을까요? 여름 음식 뭐가 있을까요? 냉면 그쵸 냉면 화채 팥빙수 또또또또 삼계탕 그렇지 야 다 나온다 다 나온다 또 있나요? 또 있나요? 자 그래서 다음 주제는 냉면 대 팥빙수 아 냉면 대 그냥 빙수야 네 맞아 그냥 팥빙수 과일 빙수여도 되는 거야 자 어쨌든 냉면 대 빙수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투표해볼게요 빙수가 좋다 나는 냉면이죠 여름엔 냉면 아 냉면이야 아니, 조용히 봐줘 아 왜요 냉면이야 빙수가 좋다 손 자 냉면이 좋다 손 그쵸 여름엔 냉면이죠 박빙이다. 여름엔 빙수인가요? 여름 빙수 야 빙수가 더 많았잖아요 그쵸 냉면 역시 냉면입니다 그냥 빙수 근데 팥빙수인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닌 걸로. 빙수 다 냉면으로 네. 냉면 대 빙수 여러분들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음식을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그럼 잠시 후에 우리 2부 순서로 다시 보겠습니다 브라저 네, 럭셔리 공영방송 마리스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알아보는 10대 언어입니다. 갑자기 알아보는 10대 언어입니다. 10대 언어. 여러분들이 아는 10대들이 내는 소리. 10대들이 내는 소리. 잘 들어보세요. 소리. 어덕행덕 뭘까요? 어덕행덕. 너네들이 내는 소리예요? 어덕행덕이 뭐예요? 이거 맞히는 사람은 우리가 선물 뭐 줄까? 어떤 거 야, 이거 맞히는 사람 안경 줄게요. 하트 안경. 어덕 행덕 어떻게 해 맞나요? 아니요 땡 어떤 행동? 자 힌트를 드리자면 어차피 덕질할 거 땡땡땡땡 덕질하자 아 저는 왠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네 아니야 비슷한데 정답 와 장난 없었어 맞췄어 여기 마이크에 대고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답이 뭐라고요? 어떻게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그렇죠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하트 안경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선물 증정식 다시 박수 다시 박수 자 좋아요 네, 이렇게 계속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이 있는 선물을 계속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자, 2부에서는 여러분의 학교, 가정, 학원 등등 생활 속에서 가슴 속에 답답하게 막혀있는 속마음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시간인데요.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학교에나 또 여기 문화의 집에서나 속속 가슴 깊숙이 뭔가 꾹꾹 눌러왔던 저 MC 꾹꾹처럼 꾹꾹 눌러왔던 게 있을 거예요. 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아니면은 나는 뭐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게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다친 마음을 속 시원히 꺼내보는 시간이에요. 네, 참여하신 네. 분들 중 푸짐한 선물과 그 다음에 MC소의 노래 선물도 있으니까요. 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연을 읽기 전에 한번 여기에 있는 친구들의 속마음을 한번 시원하게 좋습니다. 떨어보는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친구 한번 가운데로 나와볼까요? 자, 몇 살? 12살이요. 12살 초등학교 5학년. 자, 12살 이름은 뭐예요? 노신우요. 신우가? 신우가 요즘에 좀 가슴 속에 답답하게 막혀있거나 하고 싶었던 거나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있어? 알았어, 너 조금 이따 할게. 네, 신우, 신우가 뭐? 하고 싶은 말. 없는데요. 없어? 자, 신우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우가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뭐 게임, 축구, 농구, 공부, 뭐 노래, 악기? 팔 다친 거요. 왜 팔 다쳤어요? 놀다가요. 놀다가 다쳤어? 왜 뭐하고? 덤블링이요. 덤블링 하면서 놀다가 다쳤어요? 덤블링 잘해요? 처음엔 잘했는데 힘 빠지니까 안 돼요. 아 그래 맞아. 힘 빠지면 잘 안 돼 원래. 그죠? 덤블링 하다 다쳐가지고 지금 아직 회복 중이야? 네, 뼈가에 금 갔어요. 뼈에 금 갔어? 아이고 많이 아프겠네. 우리 그러면 신우에게 힘을 내라고 선물을 하나 주도록 하죠. 신우 뭐 갖고 싶어 하나 골라? 안경. 이거요. 그래, 오로라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우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어디 사는, 몇 학년, 어느 학교, 누구? 어디 사는 건 잘 모르겠는데. 문화촌에 살고 있다 그러면 되죠. 호박골에 살고 있다. 홍은동에 살고 있죠? 네. 홍은동에 살고 있는? 신성아요. 신성한 친구. 성아야 하야? 하요. 성하 친구. 신생아요? 신생아요? 지금 되고 있어요? 친구야? 아니야. 친구야? 아니요. 아니야? 아 신생아.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신생아 아니에요? 아 갈치 너무 갈치, 말라서? 너무 말라서. 너도 말랐는데? 아, 아 신우는 멸치고 멸치, 성아는 갈치고. 아 너 되게 귀엽다. 너 되게 귀엽다. 자 그래 성아가 요즘에 가장 뭐 하고 싶었던 일이나 하고 싶은 말이나. 아빠가요. 아빠가요. 저가 그 네. 가기 싫은 곳 있는데 거기를 억지로 데려가요. 어디 뭐 등산? 거기 어디예요? 그 저가 좀 가기 싫은 곳이 있는데 예전에 빠지에서 죽을 뻔한 적 있어서 가기 싫을 때 데려간 적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 웨이크보드 타는 곳이에요. 거기서 웨이크보드? 등산격지 좀 벗겨져서 죽을 뻔한 적 있어요. 진짜 힘들었겠다. 네. 아 나 웨이크보드 타보고 싶은데. 그, 웨이크보드가 뭐냐면요. 그, 네. 그 배 끌어가서 맞아. 물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타는 거. 수상 스키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 아빠 잘해요. 아버님께서 잘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 진짜 네. 또 하고 싶었던 말 있어요. 뭐 아빠 그러면 아빠한테 네. 아빠 나 웨이크보드 가기 싫어. 이제 그만 좀 데리고 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빠. 아빠 얘기 한마디. 제가 가기 싫은 곳 억지로 가게 하지 마세요. 아빠 아버님께 이거 캡처해서 보내드려도 되는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혼나요. 혼나요. 그러면 우리 성아가 신우에게 하고 싶은 말 그동안. 없어요? 신우야 앞으로도 잘 지내자 뭐 이런 얘기거든지 아니면 신우야 너 진짜 짜증났어 그때 뭐 이런 거 있어 다시 초대하도록 해야 되나? 자 얘 봐봐 신우는 있는데 성아가 없다 잘 지내자 잘 지내자 우리 성아 착하네 그치? 갈치? 성아 친구에게 박수 그럼 잠깐 다른 친구들의 이제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친구들이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준 사연이 네. 있습니다. 자, 사연으로 이름, 나이, 연락처, 신청곡, 사연 주제 읽어. 백 써놨어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왜 백? 야, 넌 근데 백점 받고 싶나? 제가 잘 모르는데요. 왜 이렇게 초등학생들은 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백이 뭐 시험 점수예요? 백점 맞고 싶어서. 아, 백점 맞고 싶어가지고 썼구나. 그래, 백점 맞아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이렇게 몰라. 백이래. 그냥 백인가 봐요. 아 근데 백을 진짜 많이 써. 네. 뭐 사연한테 쓰면 진짜 백이 너무 많아요. 다음 사람 읽겠습니다. 현승원이라고 알아요? 승원이 나이는 9살이고요. 신청곡과 가수는 여자친구예요. 7월 23일 토요일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7월 23일 토요일에 뭐해요? 오늘인가? 우리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7월 23일 토요일 그쵸? 하는구나.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익명으로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신용민 하트 TML이라고 돼 있네요. 이 혹시 초성 아 이니셜 아는 친구 있어요? TML이? 아 그래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송순입니다. 송순이 나, 이름이 송순이고 나이가 65세요. 할머니신가? 아 할머니. MC 더 근데 맥스. 노래가 MC 더 맥스의 어디에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제 청춘 다 갔어요. 근데 네. 좀 나이가 많으신데 글씨 못 쓰시는 사기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저는 황준상 친구예요. 황준상. 준상이 형 알아요? 13살. 오 맞아. 그래 준상이 형이야. 준상이 형. 준상이 형이 소천이의 티얼스를 예약해서 어? 아까 있었지 여기. 한 1시쯤에 여기 있지 않았나? 아 그래요? 전 누가 나가면서 티얼스를 막 신나게 부르면서 노래방으로 가던데? 아무튼 나는 남자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계속 세월 흐르고 흘러서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이제 마지막 6학년이 되었다. 4학년은 안 지났나? 이제 나도 살 길이 별로 안 남은 건가? 나는 더 살고 싶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날은 언제인지 모른다. 나는 남은 시간에 즐겁게 살 것이다. 너무 비장한 거 같지 않아? 네, 너무 비장해요. 와, 비장하다. 야, 진짜 진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이에요. 네. 김가영 친구예요. 네, 가영 친구. 신청곡을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를 신청곡으로 써 주셨어요. 네. 네. 사연 주제는 제 남친은 내 거 이렇게 써 주셨고 남친이 폰압을 당해서 그러니까 핸드폰 압수를 당해서 너무 슬프다. 알아요. 저도 사실 알아요. 왜냐면 그 전 방송에서 남자친구가 자기 폰압 당했다고 아 사연을 써주셨던 것 같아요. 그 네. 친구인 것 같아. 그렇지 맞지? 저희 반. 야 그 친구가 폰압 당한 이유 알아요? 몰라? 몰라요? 게임만 해서. 아, 저희도 그렇게 추측을 했긴 했었는데. 자 아무튼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도현 친구 나이 9살이고요. 신청곡으로 여자친구인데요. 내용은 7월 24일 토요일에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약간 광고해줬어요. 우리 마릭스 라디오를 광고해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람의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양땡모 씨예요. 양땡모. 이게 야 이거 무슨 글씨인 것 같아요? 앙기모 아니야? 앙기. 앙기모찌 이거 아니야? 앙기모띠 이거요? 아 기모띠. 양 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0살인지 16살인지도 모르겠고요. 신청 가수도 뭔지 모르겠어요. 리온인지 리몬인지 아무튼 연예인 오게 해주세요. 모든 연예인 저도 연예인 왔으면 좋겠어요. 연예인 MC 보고 싶어요? 연예인이잖아요. 저 TV에 나오는 거 봤어요? 연예인이에요? 저 TV에 나오는 거 봤어요? 난 봤지. 야 안 유명해요. 얘들아 난 봤지. 네. 그렇지. 막 MBC 뮤직 막 이런 데서 나왔는데 TV에. 셋 다 본 거 같은데. 아 진짜? 아 여기, 저도 본 적이. 여기 형하고 여기 H 사운드하고 저랑 같은 팀이에요. 음악 가수예요. 저희 같이 막 TV에 나오고 그랬는데 못 봤지? 냈다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MC 국이랑 MC 근이는 안 나와요. 그런데 네 저희는 그런데 안 네. 나와요. 아무튼 자 다음 사연 읽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이에요. 네 유도훈 친구예요. 나이는 9살. 9살. 네 9살. 신청 가수가 여자친구. 뒤에 뭐가 써 있는? 네 여자친구 모든 곡을 신청곡으로 써주신 것 같아요. 토요일에 비디오 본다라고 써주셨네요. 야, 이번 주 토요일에 비디오 봐요? 비디오 봐요? 본 건가 저번에?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안 보네요. 이름 앙 기모띠. 기모띠. 앙 기모띠. 야 근데 너네 기모띠라는 말 많이 써요? 기분 좋아. 앙 기모띠. 근데 MC 꾸기한테 그런 사연이 왔는데 저한테도 왔어요. 앙 기모띠라고 앙 기모띠 78세 막 이렇게 와 있네요. 네. 앙 기모띠. 너무 장난인 거 티나잖아요. 그렇죠? 네. 앙 기모띠 이렇게. 자 다음 사연 제가 읽겠습니다. 동체 이동체. 동체 형 무슨 노래를 했을 것 같아요? 땡. 땡. 오늘 나왔던 가수가 아니야. 아니 그 가수들이 아니야. 그 가수들이 아니에요. B2B라고 알아요? 네. B2B가 좋아요. 엑소가 좋아요? 엑소 B2B 자 B2B의 봄날의 기억이라는 노래를 신청했고요. 듣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아 네 다음 사연이요. 네 윤경서 친구예요. 네 신청곡을 트와이스의 아무거나를 써주셨어요. 우리 가원이가 너무 예뻐요라고 써주셨네요. 가원이가 여기서 말하는 가원이는 그 친구구나 어떤 친구구나. 방탄 친구구나.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김서연 친구고요. 김서연 13살이고요. 박효신의 눈의 꽃을 신청했는데요. 사연 내용은 남친이 없어서 슬프다. 여자친구 있는 사람 손. 여자친구 있는 사람. 오 선생님 축하드려요. 알았어. 야 논란을 일으키지 맙시다. 오케이. 차였어요? 잠깐만 타임. 잠깐만. 이번 순서에 맞춰서 이 친구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예, 일로 나와요. 일로 잠깐만 나와. 네. 자,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자, 어디 사는 몇 살 누구? 어디 살까요? 홍은동에 살고 있는. 홍제동에 살아요. 몇 살이에요? 13살이요.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네요? 예. 어디 초등학교 다녀요? 인왕초대요. 인왕초등학교면 여기가 좀 먼데 여기까지 오네요? 예. 문화의 집을 오는 이유는 뭘까요? 예, 심심해서요. 재밌어? 문화의 집이 재밌죠? 예. 게임도 많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 수도 있고. 예. 덥지도 않고 그쵸? 시원하고. 자. 슬퍼요. 왜 이렇게 슬플까요? 어떡할까요? 아니 좀 밝게 해줘요. 아니 근래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근래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참여하게 됐죠? 아니야. 뭐 딱히 그런 일은 없어. 그리고 또 아까 그 여자친구랑 관련된 거 뭐예요? 어떤 사연이 있어요? 여자친구와. 아니요. 제가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실까요? 네. 되게 싫어하는데. 아니요. 아 내가 안 그랬어. 사귄 건 아니었어? 아니 걔 임자했어요. 아니 나 없구나 이제. 아 너가 좋아했구나? 아니야. 야 근데 너 되게 잘생겼어. 그거 알지? 되게 잘생겼어. 야 네가 더 나. 아니 그건 모르겠고 그 그래. 친구를 못 봤으니까. 내 그 친구를 못 봤잖아. 너 진짜 잘생겼어. 그래도. 이름이 뭐였지? 저요? 네. 저 송범주요. 범주. 범주 너 근데 진짜 잘생겼어.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마음 아프구나 그런 거 아니지? 아니에요. 그 친구 이름 뭐예요? 아니에요. 아 비밀이에요? 네. 알아요? 아니 안돼 익명. 그 비밀까지는 우리 익명으로 가자. 네 익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익명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범주 친구가 하고 싶었던 얘기나 하고 싶었던 일이나 막 가슴속에 답답하게 있었던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름단한데요. 나도 아름단이었는데. 아 그래요? 아름단. 예. 아름단 1박 2일 캠프인지 언제 가요? 아니 2박 3일이고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네. 재밌었어요? 예. 아름단에서 6학년이면은 그거겠네? 예. 아니 단장은 아니고. 그 뭐지? 이렇게 텐트마다 장 조장. 조장. 조원들 몇 명 있어요? 8명이요. 조원들 8명이나 있어요? 8명의 리더예요? 예. 와, 텐트 치자 막 이러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럼 조원들에게 한 마디. 네. 딱히 없는데. 딱히 없어요? 다 잘해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또? 반년 동안 그래도 조원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네. 조장으로서 한마디.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주세요. 얘들아 말 좀 들어. 자 친구들하고 같이 왔잖아 그쵸? 네. 친구들한테 한마디. 네 친구들한테. 안녕. 안녕. 인사를 안 했나봐요 오늘. 네. 오늘 인사를 안 했죠. 드디어 이제 인사를 했네. 그렇죠. 네, 인사를 했네. 안녕이래요. 네.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딱히 없어요. 아까 엄마 아빠 좋다면서요. 사랑한다면서. 사랑한다고 한마디. 아이 쑥스러워. 얼굴 빨개졌네. 범죄 너 그 쑥스러워해. 괜찮아요? 알았어. 그럼 범죄 들어가 볼까? 알았어. 네. 선물 하나 가져가. 선물. 어떤 머리띠 가져갈래? 별 가져갈래? 하트 가져갈래? 반지 가져갈래? 그래 반지 하나 가져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아하게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스의 우아하게. 모두 나를 가지고 매일 가만 안 두죠. 내가 너무 멋있죠. 나 때문에 다 힘들죠. 어딜 걷고 있어도 빨간 파랑인 거죠. 레드 카펫 같은 기분 모두 날 쳐다보죠. 어머님이 누구냐 하고 신선하게 말 걸어도 아무 느낌이 안 들죠. Oh. 빠져보고 싶어 왜 잘 들어요 내 꼴 단 한 번 더 느껴본 적 없는가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걸 얼마가 돼도 기다리고 싶어 I just wanna fall in love 1, 2, 3, 4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나 우아우아하게 만들어줘 가짜 가짜 진심 없는 가짜 잘가 잘가 우아하게 이젠 더 할 말이 없게 난 우아우아하게 만들어줘 블랄랄라 말만 하지 말고 느껴지게 자, 다 같이. 우아하게 yeah. Yeah. 날 봐 거봐 또 두 번 봐 한 번 지나치고 등을 돌려 쳐다봐 어딜 가더라도 항상 빛나 하지만 네가 제일 빛나 낮은 신발 신어도 가치는 하이 머릿속에 늘 영화 속 같은 랄라라 장면들이 지나가네 생각만 해도 떨리네 yeah. 나도 누군가 하고 사랑해 빠져보고 싶어 매매 잘 들어요 내 볼 단 한 번 더 느껴본 적 없는 걸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걸 얼마가 돼도 기다리고 싶어 I just wanna fall in love 어떻게 이젠 움직일 수 없게 난 우아우아하게 만들어줘 가짜 가짜 진심 없는 가짜 잘가 잘가 우아하게 이젠 더 할 말이 없게 난 우아우아하게 만들어줘 블랄랄라 말만 하지 말고 느껴지게 자 더 크게 우아하게 아무하고 만나 시작하긴 싫어 쉽지 않은 남자 그게 나인 걸 자 이번엔 저 따라해볼까요? Everybody say 우아 우아 say 우아 우아 더 크게 우우아 아아 우우아 아아 더 크게 우아 우아 다 같이 소리 질러 Let me see How you gonna treat me Ain't no it's better Think about it twice Let me see How you gonna treat me Ain't no it's better Think about it Yeah. 움직일 수 없게 나 우아 우아 하게 만들어줘 가짜 가짜 진심 없는 가짜 잘가 잘가 우아하게 이젠 더 할 말이 없게 나 우아 우아 하게 만들어줘 블랄랄라 말만 하지 말고 느껴지게 자 마지막 다 같이 우아하게 yeah. Yeah. 네 감사합니다 연습 안 해올래? 죄송합니다 제가 연습을 좀 못해서 네. 저희가 연습을 안 해오면 대가리를 맞거든요 네, 대가리 이따가 여기에 대가리 박는 저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벌써 4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 3부 순서도 있고 레이저 순서가 있는데 4부 순서를 먼저 땡겨오도록 하겠습니다. 4부 순서는 뭐죠? 갑자기 알아보는 4부 순서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알아보는 40대 언어의 시간입니다. 40대들이 40대면은 여러분들의 아버님 세대죠? 네, 아버님, 부모님 아버님들이 세대. 쓰시는 말 네, 네. 40대들이 40대. 내는 소입니다. 만사형통 아버지. 만사형통 만사형통 뭘까요? 정답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만사형통 어? 만사형통 어? 흉보다? 흉보다? 흉보다 맞나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땡 만사형통 자 힌트를 드리자면 만사가 땡땡땡으로 통한다 안돼 안돼 모든 일이 땡땡땡으로 통합니다 만사가 모든 일이 네 뭘까요? 똑같다 아니요 모든 일이 똑같다 누구를 통해서 다 되는 거예요 만사 어떤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다 됩니다 너무 어려워 근데 네, 뭘까요? 어려워요 저희가 하기에는 성아 자, 성아 나쁘게 아니요, 아니요, 땡 오! 어? 이거 정답인 이게 만사가 형으로 통한다는데 와이프로 통한다 대충 비슷하니까 맞은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이런 말 직접 쓰나요? 40대 분들이? 쓰시긴 하시나 봐요. 네, 아무튼 4불. 아버님한테 가서 만사형통이란 단어를 아니하고 물어보면 좋겨. 자, 드디어 4부 순서인 전설의 레전드의 순서가 왔습니다. 전설의 레전드에서는요, 지금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동네에, 문화의 집에 여러분들이 몰랐고 어메이징하면서도 놀랍고 그레이트하면서도 대단한 전설의 레전드의 인물과 사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과거에도 전설이었고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전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우리 블랙파워, 블랙파워 하성민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해주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관장님 처음 보는 사람. 아, 우리 관장님 처음 보시는구나. 처음 보는구나. 관장님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우리 관장님이 일단 네. 여기 대빵입니다. 관장이라면은 네, 무청소년 문화집의 대빵인 거죠. 그렇죠. 제일 강하죠. 네, 제일 강하죠. 사운드가 얼마나 이야, 너 진짜 놀라신다. 놀라요. 진짜. 관장님 보니까 첫 이미지 어떤 이미지였다고? 그래요? 어떤 이미지예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맞지, 그치. 첫 이미지 어때? 잘생겼어요. 착한 아저씨. 착한 아저씨. 많이 바뀌셨네요, 진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만기하고도 막 싸우시고 이랬던 분이신데, 아유, 전설의 블랙파워신데. 아무튼 자, 한번 우리 간장님이 왜 전설의 레전드인지, 이 동네에서 왜 전설의 레전드로 우리가 소개되었는지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우리 블랙파워 하성민 관장님이 혹시 문화의 집 여기로 오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오셨는지. 네, 일단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이 썩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으시겠지만 아니요.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전 예, 홍우청소년문화의집 관장으로 4월 1일자로 부임을 한 하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월 1일 네. 온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그죠? 네, 홍우청소년문화의집에 온지는 이제 3개월 이제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친구들이 4개월. 관장님을 잘 모르는 걸까요? 그럴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친구들이 매일 거의 오다시피 하실 텐데 제가 지나갈 네. 때마다 이렇게 쓱 지나가고 인사하고 쓱 지나가고 그래서 저 동네 아저씨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 착한 동네 아저씨. 근데 그 조직 생활을 하셨다고 하던데. 이분이 조직 생활을 하셨어. 너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블랙파워 알아? 블랙파워 하성민 관장님이 그냥 블랙파워가 아니라 진짜 조직 강원도에 있는 그런 칠성파 같은 조직인 거라고. 등에 장난 없죠. 등에 문신이 있거나 그러지는 네. 않고요. 오우 주먹.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네. 집에 가서 네. 부모님한테 우리 홍우청소년 문화의집 관장님이 등에 문신이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등에 제가 문신은 없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네. 이제 홍은동에서 살아가야지 못할 것 같아서 네. 그렇게까지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네네네. 그런 적도 없지만 사실은 그 블랙파워는 그냥, 어떤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 네. 네, 그 친한 친구들하고 네네네네. 이렇게 열심히 친목을 도모하고 이렇게 공부 외에 네.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열심히 한 그런 친목 도모 활동을 한 조직이었습니다. 아, 그냥 친구들끼리 만든 네. 그런. 아예 네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네. 지금은 친목 동모의 활동들이 네. 썩 건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좋은 게 아니래. 어렸을 그렇죠. 때 나쁜 짓 했대. 나쁜 짓 하셨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죠? 에이, 그게, 설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또 소문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공동에 관장이 나쁜 짓 하고 다녔다더라. 아, 예. 관장님 어렸을 때도 이렇게 온화한 인상의 좀 착한 아저씨 얼굴이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고요. 네.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얼굴을 바꾼 겁니다, 저는. 아, 원래 조금 무서운 얼굴. 네, 무서웠습니다. 친구들이 저보고 얼굴 좀 피고 다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네. 초등학생 때 근데 네. 씨름 선수였다고. 네, 씨름 선수였습니다. 소년체전까지 나갔었습니다. 아, 네. 씨름을 너무 잘하셨나 봐요. 제가 저기 누구지? 네. 강호동보다 한 살이 어리거든요. 아, 강호동을 만나지는 않았고요. 강호동하고 직접 저기 뭐야 그 씨름을 네. 겨루보지는 못했고 같은 체전에 나가보긴 했었어요. 아, 같은 체전에? 네. 어, 그럼 실력이 어마어마하시네요. 천하장사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실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았고요. 일단 나갔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아, 그렇죠. 나가면 된 거죠. 일단 그렇죠. 강호동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다. 아, 있었다. 아. 그렇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청소년 문화의 집에 관장님이 되는 게 꿈이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아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제 어렸을 때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곳이 없었죠. 그렇죠. 그런 관장이 되는 꿈은 사실 안 했었고요. 저는 어렸을 때는 소방관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와, 소방관이 되는 네. 게? 소방관이 몇 살 때 꿈이셨어요? 저요? 중고등학교 때 소방관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 정치인 되는 것도? 그 원래는 그 다른 속사정이 네. 있는데요. 네네. 그 저는 원래 특수교육학과라고 이렇게 아. 장애 친구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네네. 학과를 가고 싶었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남자 아이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고정관념이 있으셨나 봐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거 말고 다른 학과를 선택해라.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예. 아 정치 이런 거를 배우고 공부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정치개혁과도 진학을 하게 됐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는 좀 다른데요. 4년 동안 그럼 어떻게 이게 좀 이쪽 일로 바꾸시게 됐는지. 4년 동안 그 대학교를 들어가서 사실 처음 저는 이렇게 뭐가 되고 싶 될까 이런 고민을 아주 진지하게 깊게 했었고요. 그래서 4년 내내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을 하면서 계속 그 술과 담배를 계속 피우고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술과 담배와 담배를 술과 담배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구나.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네, 하다가 네, 이제 네. 네, 도저히 정치 외교는 아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원래 그 특수교육학과 이런 그 장애 친구들 돕는 교사가 네. 되는 꿈이었는데 네. 그것 대신 이렇게 네. 사회복지사가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네. 사회복지사가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복지사 공부를 더 하게 됐죠. 대학원으로. 네네. 공부를 되게 잘하시네요. 그러면 네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4년 내내 술 담배 피우면서 술 담배를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조장되는 것 같은데 약간 술 담배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한다는 거. 술 담배를 많이 했지만 공부도 열심히 했다. 아~ 정신 차리신 거예요. 네 정신을 딱 차리신 거예요. 대학원에서도 술 담배를 많이 하셨나요? 많이 했습니다. 아, 네 화이팅. 자 그러면 좀 어렸을 때 이제 관장님의 좀 추억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렸을 네. 때 좀 막 재밌었던 일, 뭐 뜻깊었던 일들?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뜻깊거나 아니면 네. 정을 서로 확인하거나 그럴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앞서도 네, 그렇죠. 친구들도 부모님한테 할 얘기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제 기억 중에 딱 하나가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선명하게 있는 건 네. 저 고등학교 때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뒤늦게 3학년쯤 올라가서 고등학교 3학년쯤 올라가서 열심히 해보려고 네네네. 학교에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더니 도시락이 그때는 지금처럼 급식을 해주진 그쵸.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을 세대. 싸갔었어요 학교에. 그렇죠. 그래서 도시락을 2개 내지 3개를 매일 싸갔었거든요. 오. 근데 그때 저희들도 그 책가방이 있었는데 책가방을 들고 이렇게 무겁게 가다 보면 도시락을 항상 놓고 가거나 안 들고 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 2교시쯤 끝날 때쯤 배고플쯤 되면 그래서 블랙파워 그럴 수 있다. 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너 아 야 너 똑똑하다 야. 네. 그때 제 아버님이 네네네. 그 오토바이를 타고 한 15분 20분 타고 매일같이 도시락을 갖다 주셨어요. 아버님의 사랑을 되게 많이 느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버님이 좀 잔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 관장님께서 좀 지금 청소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요즘의 청소년들. 네, 요즘은 특히나 이런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청소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않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자기가 꼰대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기준들이 있는데 네. 제가 그걸 한번 해봤는데 전 꼰대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블랙파워 꼰대 성민 관장님 어쩔 수 없이 저도 네. 모르겠어요. 이제 청소년이든 아니면 제 아이한테 한다 이런 생각으로 좀 바라고 싶은 얘기를 하면 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잘 알아보는 그리고 잘 찾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욕구를 잘 아는 게 앞으로 사는데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고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잘 찾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하성민 관장님에게 네. 요즘에 가장 큰 욕구는 무엇인가요? 요즘에 제일 큰 요즘에 욕구 요즘에 찾고 있는 욕구 네.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살을 빼는 게 제 첫 번째 욕구고요. 그렇게 근데 좀 이렇게 지방 체질이 네. 아니셔가지고 그쵸? 근육 아니 근육 아닌가요? 근육 네. 아니군요. 아니 아니 근육이에요. 근육 씨름하셨어가지고. 네. 전 그래도 씨름 선수 할 때는 경량급이었습니다. 네, 씨름 선수 할 때는 날씬하셨고 씨름을 그만두시고 씨름을 그만두시면서 살이 쪘습니다. 네, 그렇죠. 살이 찌신. 네, 그렇죠. 아무튼 또 뭐 또 다른 또 하나의 욕구는 어쨌든 나이를 먹고 나니까 네. 그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잘만 살면 100살까지도 산대요. 그렇죠. 100세. 이게 지금 뭐 중년 아저씨가 되긴 했지만 또 남은 인생들을 더 네. 열심히 재미있게 살기 위한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걸 찾는 거. 역시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스스로에 대한 자기 욕구를 찾는 거 이런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찾아가야 된다 네, 이런 그런 게 고민인 것 같습니다. 관장님으로서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관장님으로서 임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 네, 점점 질문이 무거워지네요. 그렇죠. 질문이 좀 무거워지죠. 뭐 임하는 자세 이런 게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네. 여기가 아주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의 집이 닳고 닳고 닳아져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까지 아이들에게 잘 쓰여지는 곳. 시 되어진 게 그러면 저희 가서 사포질도 좀 하고 이렇게 네 박박 문질러가지고 사포질도 좀 하고 유리창도 좀 깨고 깨고 당구대도 깨고 깨고 안 그래도 유리창 깨가지고 지금 220만 원 정도 유리창을 지금 다시 개비해야 됩니다. 아 진짜요? 얼마 전에 깨졌죠? 네 얼마 전에 깨졌습니다. 아, 지난주에 네. 왔을 때만 해도 좀 멀쩡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당구 마세이 저기 마세이 300 이하 금지였는데 마세이를 하셔가지고 마세이를 하셔서 당구공이 날아가서 깨진 거예요? 네, 당구공이 날아가서 깨졌습니다. 와, 누가 그렇게 당구를 잘 치시나 마세이를 네, 치셔. 300 이하 마세이 금지였는데 네. 마세이를 과감히 하셔가지고 또. 자, 그럼 관장님 좀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오는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 네. 마지막으로. 네. 그냥 문화의 집에 정말 편안하고 즐겁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여기가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네네. 동네, 마을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편하게 네. 배고플 때, 쉬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친구들 만나고 싶을 때 이럴 때 편안하게 오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먹을 것도 있어요? 네, 저희도 가끔씩 간식해서 만들어서 나눠 먹기도 하고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무슨 간식해서 나눠서 먹는 그런 그 방학이나 주말 네네. 때마다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 네. 많은 일 하네요. 되게 아이들이 먹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그러면서 유리창도 깰 수도 있고 그렇죠. 모니터 깰 수도 있고 모니터를 깰 수도 있고 키보드 부실 수도 있고 난 당구공을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깼나 했는데 마세이를 찍어가지고 깼을 줄은 진짜 한 번은 그래서 그 탁구대가 한번 부러진 적이 있어요. 아 탁구대도 부러진 적이 있는데 탁구는 그때, 2층에서 치는 건가요? 네, 1층. 1층, 아, 네, 1층 그 1층. 네, 마루라는 그 네네. 조금 넓은 공간에서 네네. 치는데요. 그때 탁구대를 부러뜨린 청소년들이 네. 활동을 하다가 어머님께서 네. 그 본인의 아이가 탁구대를 부러뜨리는 걸 아시고 네. 떡을 사다 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네. 맛있게 나눠먹고 네. 떡 하나면 있습니다. 되는 건군요. 네. 떡이면 되는 거군요. 네. 유리창도 떡 하나면 되겠구나. 어차피 뭐 네. 저희는 고치고 네. 뭐 아이들은 망가뜨리고 뭐 이런 네. 그럼 마지막 질문할까요, MC구이? 네, 그러면 마지막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요? 네, 우리 관장님에게 청소년 아이들이란? 나이다 나. 나? 왜일까요? 왜? 자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 내가 살아왔던 또 다른 모습이니까 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청소년 아이들이 본인처럼 여겨지고 좀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표현인 거죠? 네, 특히 사고 치는 아이들이. 사고 치는 아이들이. 성아야 가서 당구공 저기 집어 던지면 돼. 당구 막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막 그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장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네. 우리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장님께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고 네. 잘 보질 못하지만 혹시나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 블랙파워 관장님을 네. 인사 좀 하고 블랙파워 관장님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블랙파워 잘 가요 외칠게요. 하나 둘 셋 블랙파워 잘 가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저희 공연 시작할 거예요. 라이브 아트라는 노래 불러줄 텐데 같이 소리 지르면서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한번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여러분 즐길 준비 됐어요? 즐길 준비 됐어요? Woo! This is L-I-V-E-A 삶은 작품 One and only 유일한 가치 Life A-R-T This is our party You know what I mean You know what I mean Yeah Top to the bottom 내 스타일은 근본이 달라 거창에 치우친 사람들은 이해 못해 가사 Life is right right 뼛속 깊숙이 박힌 나의 신념이 만들어가 인생이라는 예술작품 바람 타고 날아가 Cause I'm a fly boy 나를 frame 난 파트 타고 넘어가니 Highs and lows try be free 난 BPD 마이너스 통장에 카드 바퀴 같이 개 없지만 내 삶의 퍼즐 완성 네가 내 수제 명품장이 내 마인드가 나에게 채워져 있어 돈 벌려고 하는 나이지만 돈 벌게 되겠지 책이 되기 만성은 그리가 내 삶의 dream It's not a greed I'm a dream chaser 방구석에서 길거리로 길거리에서 무대로 다시 무대에서 더 큰 무대로 나가는 We are BCP 뜻대로 된 것 안 된 것 모두 다 우리 성장시켜 믿겨지지 않나 이게 소리가 나 시켜 One and only 유일한 가치 Life ART This is our party You know what I mean You know what I mean Hey 어두컴컴한 작업실을 벗어나 거리로 나온 예술 라이브 아트 삶의 현장에 꿈을 데려와 이루어가 네 삶에 채워가 누가 바로 너 나의 체력을 가는 ART인생의 흔적을 쓰지 Where you at no matter 네가 서 있는 곳이 좋게 프레스라면 장그레처럼 재판관 김사구처럼 마치 드라마 같은 현실 이뤄지게 yeah. 멋지게 살아가봐 한쪽 구석에 기대서 비투게만 바라본 너 벌써 안 된다는 부정적 마인 걷어쳐 어서 What's available 넌 아직까지 덜 컸어 조금만 더 솔직해져봐 인생을 된 대로 살고 싶지 않잖아 넌 주인공이 맞잖아 지나가는 행위 1, 2, 3로 살 필요는 없잖아 숨쉬는 삶 상상도 안 되고 자원 예술이야 인섬이야 설레는 불면증은 기쁨이야 One and only 유일한 가치 Like ART This is our party You know what I mean You know what I mean yeah. Yeah.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불을 펴 지펴봐 I like 버스를 맞춰 real life 안겨라 make it life This is L-I-V-E-A-R-T 삶은 작품같이 yeah. Like A-R-T This is our party You know what I mean You know what I mean hey. Like A-R-T 다같이 소리 질러 yeah. 자, 감사합니다. 우! 자, 네. 다음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3부 순서는 뭐예요? 네, 3부 순서는 여러 가지 우리의 네 가지 주제로 하나는 우리가 내가 몰래 갖고 있는 초능력 하나는 난 이럴 때 행복하고 아니면 난 이럴 때 화가 난다. 그리고 내 인생의 노래. 그리고 친구야 나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네 가지의 그렇죠. 주제를 받았는데 그렇죠. 주제에 친구들이 잘 안 써줬어요. 그렇죠. 아시죠 없죠, 여러분? 사실? 여기에 저한테 세 개 더 있어요. 세 장. 자 하나씩 나눠서 읽도록 하나씩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면 되겠네요.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박지혜. 어? 지혜 알지 너. 신우야. 백지혜요. 맞았어. 백지혜요. 12살. 백지혜는 어떤 노래를 신청했을까요? 땡. 엑소 맞아. 엑소의 피터팬이란 노래를 신청했고요. 난 엑소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행복해라고 얘기했어요. 백지혜 양이. 지혜한테 가서 엑소의 노래를 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백지혜랑 안 친하구나 별로. 알았어요 성아야 알았어. 자 그럼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윤승용 친구입니다. 14살이고요 음악대장의 Don't Cry를 신청곡을 해주는데 제가 아, 오늘 회장이 돼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어떻게 좋은 회장이 될까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좋은 회장은 어떤 회장일까요? 좋은 회장은 어떤 회장일까요 친구들? 친절하고 배려가 많고 네? 만만한? 아, 활발하고 유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기 많은 애들이지 그치? 회장 투표는 인기가 많은 친구가요 아니면 성적이 그치? 인기 투표예요? 야 그럼 너 신우야 너 인기 엄청 많네? 부회장이네? 오. 성하보단 100배 많아요. 자 그러면 MC구이 회장 한 적 있어요? 네 저는 해봤어요. 저는 해봤는데 저 많이 했을 것 같죠 여러분? 그치? 아니요? 아니요? 그치 정확했어. 정확했어요. 맞다거든. 친구가 없어. 없어요. 친구 없어. 어떻게 회장 됐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회장과 오락부장을 해봤어요. 오락부장. 재미있는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인기가 짱이었던 거지. 재미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진짜. 내가 뭘 하자고 핸노잼. 하면은 다 하진 않아 사실. 그래 햄버거를 사달라고 사주니까 애들이 했어. 햄버거를 사주니까. 햄버거를 사주니까 애들이 회장을 뽑아주더라고. 근데 전 네. 좋은 회장은 진짜 유쾌한 회장이 제일 좋은 회장인 것 같은데 유쾌했나요? 전 유쾌하고 재밌고 아주 여자들한테만 유쾌했나? 아니 지금은 근데 왜 여자들한테만 유쾌했죠? 아니, 재밌어. 얘들아 나 재밌지 않아? 친구들 그치? 안 재밌지 진짜 노잼이지. 노잼이죠. 노잼이지. 그래. 아, 진짜. 오케이 인정 조금. 오케이 인정. 자 좋은 회장 회장 해봤어요? 저는 회장 부회장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는 진짜 인기가 없어가지고. 인기도 없고 공부도 못했네. 네 공부도 못하고 인기도 없고. 자 거짓말만 잘하고.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네 저 진짜 사기꾼이에요. 네. 성아. 성아랑 똑같아요? 성아도 거짓말쟁이구나. 아무튼 마지막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사부 선생? 네. 백바마라는 친구예요. 나이는 네. 15살. 신청곡이 네. 박효신의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이라는. 찬바람이 불던 밤. 네. 사연 네. 내용이 엄마랑 싸웠는데 이 노래를 불러주니까 화해를 했다고 하네요. 아 엄마랑 싸웠는데 이 노래 불렀으니까 화해했대요. 누굴까요? 백마마? 백바마. 백바마라는 사람의 이름일 수 있나? 야 오바마 따라한 거 아니야? 아 그렇지, 그런 거 같아요. 그쵸.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진짜 알겠습니다. 야 너무 재밌죠 MC 군. 야 오바마를 따라했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자 백바마 양이 엄마랑 이 노래를 들으면서 화해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화해했는지 한번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처음 그럴까요? 들어본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 박효신의 노래?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 잠깐 듣고 올게요. 잠 못 들 얘들아 어때? 엄마랑 화해할 마음이 들었어? 아니지. 아, 그치. 왜 이렇게 들었을까요? 백바마 양을 한번 모시고 싶어요. 그렇죠? 아무튼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많은 주제로 이야기와 노래를 나눈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의 주제는요, 방학, 휴가라는 주제로 가져와서 방학에 하고 싶었던 일, 내가 가고 싶은 휴가지, 뭐 내가 휴가 기간에 있었던 재밌었던 일, 방학 때 엄마 아빠랑 했었던 재밌었던 일, 이런 것들을 적어서 보내주면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초 뒤 광고 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며 도움을 주신 동사무소, 서울홍성교회, BCP, 네잎클로버, 커피 뽑는 김여사, 자, 직접 만드는 케이크 단 하나, 서대문구청, 청소년 문화의 집,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이스 라디오 후원해주실 분을 저희가 모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우리 친구가 우리 떡을 후원해준다고 성아가 네. 떡을 후원해준다고 참 감사히 한번 받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엔딩 멘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촛불을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영원한 빛을 주신다. 스펄전의 감사라는 시였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풀리셨나요? 앙! 기모찌 하셨나요? 자, 우리 팟캐스트와 유튜브, 페이스북에 마리스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2주 뒤 8월 7일 언제? 8월 7일 그때 우리 7시 30분 저기 마리스 라디오 동사무소 소공원 앞에서 우리가 하니까요. 그때 보다 더 강하고 보다 더 재밌는 것으로, 자, 청소년들과 이곳에 모일 때까지, 우리 동네가 하나 될 때까지, 네,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잉 뿌잉.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마이 리틀 스테이지 마리스 라디오, 라디오!